아들 장가 가던 날 잘한다. 알던 니가 빠졌다니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.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.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.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.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와 이렇게 잘했나?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아버지 원망했어요.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를 달래주시며 따라주 아니 오늘 짐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이 정도면. 있을 것이지.